이제 헤어져야 되나요? 이 밤이 지나면 우리 서로 가슴에 묻고 살아가겠죠. 그대 슬퍼도 울지 말아요. 제발 행복한 기억만 간직해요. Can somebody remember you? Can't you my love? 미치도록 우리 사랑했던 그날을 잊지 말아요. Remember you? Can't you my love? 누구도 다신 할 수 없죠. 지나면 우리 사랑 영원히 추억으로 남겠죠. 내게 온 처음 그 눈빛으로 그대 마지막 사랑을 속삭여요. Can somebody remember you? Can't you my love? 미치도 you my